모두 당신 혼자 버리러 털도 아이고 내가 머리로 할거나 당신 너도 당신 혼자 버리러 털도 아이고 내가 머리로 할 거나 당신 꿈꾸대 당신 뚱뚱뚱뚱뚱뚱뚱뚱 꿈꾸대 당신